Om Mohini Kirati Soha, Om Mohini Kirati Soha. Om Mani Padme Hum. Om Mohini Kirati Soha.

Om Mani Padme Hum.

Om Mani Padme Hum. Om Mani Padme Hum.

Kira di soha, kira di soha, kira di soha, kira di soha. Om Mani Padme Hum. 이름인 머리 기억이 속어 이름인 머리 기억이 속어 이름인 머리 기억이 속어 이름인 머리 기억이 속어 이름인 머리 기억이 속어 이름인 머리 기억이 속어 오름오름 머리 기억이 속어 오름오름 머리 기억이 속어 오름오름 머리 기억이 속어 이름인 머리 기억이 속어 Om Mori Kirati Soha. Om Mani Padme Hum. Yeah.